모닝콜 소리 한번 해달라고요? 옛날에 그 생각났다. 일어나! 이거. 모닝콜. 일어나. 일어나. 일어나, 빨리. 어? 안 돼. 5분 더 안 돼. 빨리 지금 일어나. 오늘도 행복하게 보내야지. 맞지? 일어나. 오늘도 행복하게 보내자.